정신 기름이 닿은 소리 먼저 집을 삼킨 내 패션 휩쓸려가고 지금 오늘의 선수 입증하신 내 건소유 물기시지 감동동동 동네 보기 대 동동동 동동 톡톡 건드는 개시를 툭툭유 반응이 없어 경탐과 반응 질폭폭유 진실도 거짓이대 거짓도 진실이대 이곳에서 모두가 도둑 사고와 판단이 완벽한 사람이니 분노 문은 필요하지 자우를 땡기가 있어 어쩌면 우리 역사지 이 세상을 바꾸기로 하지 멋지고 분노하니 분요 뭔가 분노인 이 you know 눈물 척하면 지그 진짜 분노 질려버릴 수도 붙이만한 people 넌 남아 죽이는 게 아닐까 동방이 돼 익숙해 우리야 무감각해진 저 사람들과 분요 무관심 너네 팀이야 나는 okay Hey, hey.